자 전부 시야와 그냥 툭 버는 나 지나가고 웃긴 뜨거 토핑 무수가 번잡오 어떤 성공 같아 더 안감삼바 뒤져봐도 Tapi tak penyalih